세계 언론들이 조선의 눈부신 현실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성 텔레비전 방송, 캄보자의 아카페 통신, 국가라디오 방송, 러시아의 신문 외제란, 인터넷 잡지 림취취, 볼가리아 신문 노보 라버토니 체스코 델로, 미국의 AP통신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국방력 강화와 평화적 우주개발 등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칠레 막스리닌주의 혁명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조선의 참모습을 찬양하는 글을 특집했습니다. 도이출란드 신민 로테판에는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정치군사적 위력으로 미국과의 대결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최고리용도자의 둘이에 일심단결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를 흉탄시키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며 승승장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